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루터는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이 곡을 만들었고 바하는 이 곡조로 칸타타를 만들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거의 2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인들이 애창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종교개혁자를 기념하고 그들의 위협을 찬양하는 많은 행사 때마다 빼놓지 않고 찬사받는 찬송가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분명 교회에서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찬송을 부르셨겠지요. 먼저 박신하 교수가 지휘하는 안산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역시 마틴 루터의 기품이 잘 나타난 찬송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 찬송을 번역하면서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네요. 이 찬송가는 알프스 산의 눈사태 소리와 같고 지진이 터져 나오는 소리와도 같다. 정말 이 표현과 같이 웅장하고 당찬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씩씩하고 웅장한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나오기까지에는 역설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곡은 1529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독일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때이기도 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싸움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기에 당시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은 오랜 탄압과 싸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지기 2년 전인 1527년, 독일 황제 찰스 5세는 많은 독일 루터 교도들이 포함된 군대들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침범하여 교황을 안젤로 성에 가두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룩한 성인 로마를 야만적인 방법으로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화해를 하도록 교황에게 압력을 가했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찰스 5세는 이제 그의 공격의 화살을 루터 교도들에게 돌리기로 작정하고 1529년 2월 스파이에르에서 국회를 소집했는데 대다수가 카톨릭 교도들이었던 이 국회는 반항적인 루터 교도들을 적절히 조절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회는 루터교를 동조하던 제후들에게 명령하여 제후들이 금지시켰던 카톨릭 예배의식을 다시 허용할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루터교 제후들은 정식으로 항의하기에 이르렀고 이 항의 운동을 한 사람들을 항의자, 신교도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은 오랜 싸움과 탄압에 지쳐 그들의 마음이 시리에 차 있었는데요. 루터는 그런 그들의 사기를 붙도두기 위하여 코부르크에서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요를 썼다고 합니다. 이 순간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비운의 순간이었다지요. 역사가인 레오폴드 폰 랑케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루터가 많은 원수의 무리들과 싸움에 임했을 때 결코 죽지 않을 거룩한 주장을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힘을 구하는 순간에 만들어진 찬송가라고 말이죠. 이 찬송가는 전투 명령과 같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사실 루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얀 후스를 위시하여 사보나롤라와 기타 여러 성직자들이 교회의 부패를 탄식하며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모두 이단자로 몰려 화형을 당하였고 주위가 공포에 휩싸인 환경에서 또다시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항하며 그의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실정으로는 죽음을 부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더욱이 국회 명령 중에 하나가 루터와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라 라는 것이었고 1529년 4월 20일 최후 통첩을 보내오므로 루터는 이제 벼랑 끝까지 쫓겨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시편 46편을 바탕으로 그의 제목과 정신을 살려낸 것이 바로 오늘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환난과 핍박에서 시리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루터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실린 의미를 살펴볼까요? 1절에서는 원수 마귀들이 모략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나 우리의 든든한 성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리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노래합니다. 2절은 우리 자신은 보잘 것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힘 있는 장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은 우리 인간들이 언제나 올바른 방법만 알고 있다면 아무리 재와 마귀가 접근해 와서 친척과 재물, 명예와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해도 진리, 즉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3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오래된 외국 찬송에는 4절까지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는 확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용기를 내라는 것이요. 거룩한 구세주와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덴베르크에는 루터의 묘와 동상이 남아 있습니다. 루터의 동상 기초석에는 이 찬송가의 첫 구절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불멸의 찬송가는 다듬거나 기교 있게 엮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루터 자신처럼 그의 담대하고 강직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핍박이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송 들어보시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